가득찬 겨울 지나야 봄이 오듯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그래 보자 누가 이기나 끝내 좋은 날이 온다 반드시 그때까지 버텨 인생 개기는 거야 동아줄에부터 인생 모르는 거야 만약 비범하지 않다면 비겁이라도 할 수밖에 원래 그렇고 그래 인생 더러운 거야 남을 탓하지만 모두 다 내 선택이었어 허나 자책하지 마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 정답인 줄 알았지만 오답이었어 선택만이 있을 뿐 빌어먹을 인생엔 정답이 없어 반복되는 시행착오 죽을 듯이 숨이 턱에 차고 죽기 직전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밀물과 썰물 인생은 파도 걱정 말아올래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생 잘 살아 좋은 날이 올 거야 겁이 날아오네 이제 것처럼 용기를 내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되면 일하는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 울 만큼 웃는 거야 비가 내리고 나야 땅이 굳듯이 한참을 달리고 나야 땀이 나듯이 열매엔 대가가 있다 그래야다 맘대로 해봐 결국 즐긴 놈이 이긴다 반드시 노력하는 놈은 즐기는 놈 절대 못 이겨 즐기는 놈은 미친 놈을 절대 못 이겨 사실 반칙과 오심도 게임의 일부 미친 세상 혼자 멀쩡하면 못 버텨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 하는 건 조심 세상 알면 알수록 멀어져가는 건 초심 생각이 너무 많아진 내 꼬라지 소신 내가 겁날까봐 겁이 나 점점 희미해지는 소신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육신은 세월 앞에 장사 없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걱정 말아올래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생 잘 살아 좋은 날이 올 거야 겁이 날아오네 이제 것처럼 용기를 내 넘어지더라도 잘 되면 일하는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 울 만큼 웃는 거야 애쓴다고 안 듣게 되지 않아 걱정은 옆집 개나 줘버려 에너지 모아 모아서 나도 한 잔 돌리고 신나면 허리 돌리고 우주 shut up and let go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 뿐이야 하지마 그냥 느낀다니까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지 말라 말씀 미야 임마 임마 하지마 듣는 임마 기분 나빠 임마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쌈박하지 내 어깨